다가서면 멀어지는 저 꿈결처럼 그대 어디로 가나요? 내 맘속에 살고 있는 감출 순 없나요? 꺼져버린 마음. Love you, love you.